Once upon a time, there was little snowman, and it is made by Brand New Day. Yeah. Oh yeah, oh yeah. Sunshine 이제 내가 하나 알아 말 못한 여든 두 가지 왜 머릿속에 놀린 너밖에 없는 건지 뻔한 너의 말 한마디에 난 몇 시간째 폰에 눈을 못 대 높아지는 온도 난 잠을 설쳐 어쩐지 모르게 오늘따라 따스해 겨울이 다가오는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너라는 태양이 열어붙은 나를 따스하게 녹이는 중 너 위해서라면 녹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it feels it's 그게 나라면 널 위해서라면 녹는 것쯤은 전혀 두렵지 않아 It's alright 오 나의 손을 꽉 잡아 살짝은 녹아도 돼요 그게 너라면 I'm alright 추운 겨울에도 녹을 듯한 목소리 너 나를 불러주길 기대해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요 너라면 난 녹아도 돼요 사랑해 If 그게 나라면 널 위해서라면 녹는 것쯤은